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5쪽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그렇게 모이는 모습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항상 나한테 맞고 내가 있으면 좋은 그런 사람들과 지내왔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왔어도 정작 내가 편하고 내가 기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의 생활에도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그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세상적인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또 교회는 뭘 해야 되고 또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그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앞에 본문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고귀한 선물인 죄 용서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죠. 따라서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그 기초, 근간은 뭐냐? 바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정체성에, 신자로서의 정체성의 기초에는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확고하게 놓아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심각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초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불러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교회, 이제 교회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부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그게 교회인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당면한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을 흩어보내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있었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가 좀 좋고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그 어려운 당면한 시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그 잘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얍삽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바칠 것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몫까지 옆에 챙겨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세관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당했고 또 불결한 자, 이방인이 로마와 접촉하는 자로 취급당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당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는 처지에 놓여져 있던 것이 레위의 그 삶이었습니다. 앞에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가 무기력한 죄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레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그래서 나라도 팔아먹고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팔아먹는 그런 이기적인 죄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르시는 교회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러한 자를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십니까? 그러니까 레위를 우리나라에 빗대 보면 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파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두어서 보니까 당연히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충격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성경을 읽어보면 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냐? 거기에 아마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더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누가 더 좀 네, 부족해서 못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쓰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네, 합격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좋으십니까? 네. 근데 아마도 우리는 다 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괜히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괜히 목사에게, 뭐 집사에게, 권사, 뭐 장로 이런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로서 부름받았고 죄인인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러는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대에 어떤 금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교회에서 중심은 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모든 죄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이런 죄인들이 교회는 모여 있습니다. 각종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있다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미노라. 아멘.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아요.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처럼 악랄하고 이기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한편 먼저 부름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처럼 적당히 죄인인 자들, 평범한 죄인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종교적인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편할 때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종교적 입장을 취하는 어쩌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이기적인 죄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회를 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 보이다가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옆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비록 성도지만 죄인이란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에게서 뭐 더 선한 게 나올 게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덜 실망하고요. 덜 상처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함부로 짓고 막 하자, 막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알자는 거죠. 그게 나이고 그게 내 옆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죄인들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죄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적인 죄인도 아니고 평범한 이 기회주의적인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죄인들이에요. 이 자들은 스스로 자칭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항상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되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겉으로 이상할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런 자들이 더 무서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죄인들이었고 궁극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모와 술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몰아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그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중풍병자의 그 사건에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2장 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아차리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차리셨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어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예수님께 직접 뭐라고 하기가 뭐 그랬던지 제자들에게 둘러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8절도 보시면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이제 예수님께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해요. 그러다가 네. 그 2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네, 예수님께 더 강도 있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그 2절에 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네. 이제 더 완전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3장 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큰 걸림돌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불통인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 행위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서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위들의 양과 그 질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정죄가 나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비판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이런 죄인들이 많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밤의 세계에서 만나주셔서 아 바울이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전부 다가 죄로 점철된 삶이었음을 깨닫고 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바꿔주셨기에 망정이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교회에는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 앞에 수식어들은 무의미합니다. 사실 이기적인 죄인들, 기회주의적인 죄인들,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죄인들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인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죄인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이죠. 기회주의적인 죄인도 자기를 위해서 이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 종교적인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자기가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모든 죄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이 스펙트럼, 네, 이기적인 것과 약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혹은 존재의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럴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엉망진창인 죄인들을 하나 되게 하여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머리 싸매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 나눠지고 중도파 나눠져서 서로 신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인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레위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죄인인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노력해서 나를 따라와라. 난 기회를 좋은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부르심은 나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너가 속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너의 모습들이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 우리를 부르신 분이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교회의 원동력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자신과 교회를 핍박한 바울, 네, 종교적인 죄인이었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이 레위는 네, 교회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남기는 예수님의 한 제자, 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제자가 된다는 의미고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처음에는 뭐 다르게 얘기했죠. 옆에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알라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을 부르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 가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뭐 지금도 수많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장시켜 가시고 또 많이 우리 안에서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네, 누구는 좀 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더 네, 시간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서로 서로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그 안에서 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70장.